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전을 맞으며 얼음 조각 축전 영원히 한길을 가리다가 백두산 기슭의 삼지연 군에서 송왕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16사단 618건설여단 인민포안성연대의 돌격대원들은 75정에 1200여 점의 얼음 조각들을 장착해서 축전장에 전시했습니다. 축전장에는 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사회주의 내 저국의 자랑찬 현실을 담은 특색있고 다양한 얼음 조각들이 황홀하고 신비한 세계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216사단의 돌격대원들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원들, 량강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얼음 조각 축전장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